하지 말아요. 예상치 못한 포인트서의 멜로. 아무것도 나는 그 무엇도 모르는 척 이미 빠져들고 있죠. Yeah. 평생 널 지켜줄게. I pray for love.